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행군길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. 이제 내 손만 흔들어.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